종류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에 차갑고 무거운 문을 연 순간 누군가 있을 것도 같은데 아니란 걸 알면서 주는 건 켜놓고 나가 텔레비 그 안에 가침을 행복해하는 그녀가 맑은 미소로 나를 유혹하지만 난 그런 게 싫어 건 없잖아 그냥 혼자 먼 곳을 먹어